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의 전문을 최근 네팔 신문 쓰러미끄가 게재했습니다.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